이제 잠이 들어 여기 닿았나 너의 모든 시간은 멈춰버렸다 빛에 겨우 손이 닿기 이전에 길은 사라지고 둠이 내렸다 두 눈 꼭 감을 수 있게